나에게 이별을 구하다 그날을 난 아직 기억해 살아가 힘이 되어주다 너인데 잊어야만 살 수 있었지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애써 지우던 너의 모습 다시 돌아온 너의 앞에 미련은 감출 수 없지만 용서해